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내게 오고 있었나요? 피해지지 않는 그 사람 I love you. I love you. Tim